강지영 조선 가톨릭교 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5월 3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체의 7차 대회에서 우리 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질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희양한 설계들을 펼쳐주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 방략을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가톨릭교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선노동당체의 7차 대회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평생 조국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마련해 주신 불멸의 자주통일 대강인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새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 14선언이 있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조국 통일 노선과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담화는 강조 였습니다. 조선 가톨릭교 협회 중앙위원회는 남선과 해외의 모든 가톨릭교 단체들과 가톨릭교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호소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